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언제까지가 뭔가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Stop.